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가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걱정이 안 되면 좀 이상한 건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 만약에 내 안에 걱정이란 것이 안 생긴다면 성경을 진짜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읽는 거라는 것밖에는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요? 심히 어렵대요. 자, 여러분들 다 재물을 갖고 있잖아요. 아, 학생이라서 아직 없나? 아, 그렇군요. 곧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직장인들은 어떡할까요? 지금 어쨌든 통장에 지금 마이너스인가? 카드로 돌려받기 하고 있나? 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카드 쓰지 마세요. 체크카드 쓰십시오.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없는 돈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신용카드 자주 쓰는 버릇을 들지 말고 체크카드랑 이렇게 현금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다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청년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왜 그래? 자부심을 갖지. 근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부러워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야. 재물이 있으면 경철이 재물 있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직장인들 지금 다 통장에다가 막 저금하잖아. 재물이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대. 여러분 우리 학생들 뭐 나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잖아. 그 돈 벌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직장을 갔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별로 뭐 내 얘기가 아닌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쉽대요. 무슨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바늘 그 있잖아요. 실 꽂는 그곳을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쉽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네. 절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못 가고 부자는 더더욱이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에? 부자가 되고 싶잖아. 누가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는 아닌 나는 갈 수 있겠나? 이미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될 건지 천국에 들어갈 건지, 네? 재물을 가질 건지, 재물을 가지지 않고 살지,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 뭐 천국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내가 말 몇 마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난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말하는 그 몇 마디에 의해서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쉽게 너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나는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상관없네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도 안 하고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전히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돈은 물질은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의 인생을 보장하고 나의 안전을 이렇게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돈에 대한 좀 바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제발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갑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래요? 족한 줄로 알아라.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정말 돈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들을 파괴시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네? 그 소중한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돈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한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돈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갑니다. 그걸 늘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돈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절대 내 소유로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돈이 많은 걸 단순하게 그게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세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하고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 속아서 이렇게 가고 있긴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고 하는 자 그럼 우리 다 부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다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이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 사랑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저축 안 하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잘 사용하세요. 쓰되 그 돈에 너무 마음을 두고 돈을 많이 모으는 게 행복을 나한테 가져준다고 하는 그 세상의 그런 잘못된 상식과 그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고 그걸 통해서 번 돈으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좀 이걸 질문하면서 그렇게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월요일 날 그 뭐예요? 보윤이 치과를 갔습니다. 원래는 그 여기 주염역에 얘기해야 되나 이거? 피모모라 치과라고 있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 보윤이 그 구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이제 그 26개월 지나가지고 구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어린이 치과니까 당연히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대뜸 애기의 딱 이 상태를 보더니 나를 막 혼내는 거야. 우리 아내랑 같이. 왜냐면 애기 이 상태가 이게 뭐냐고. 충치가 엄청 많이 있고 지금 잘 관리가 안 돼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너무 늦게 왔구나. 우리가 26개월 만에 왔으니까 1년 그 사람은 돌 때 되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한 세 번 걸쳐서 하는데 좀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두 번만 하자. 그래서 한쪽 이 반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을 딱 하는데 우리 아기가 그 보윤이가 좀 참을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처음에 참다가 이게 계속 오래되니까 이제 못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가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의사가 거기 간호사가 이 뭐예요? 그 꽁꽁 묶는 거 있거든요. 그물망으로 애를 팍 묶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깨물지 못하게 하는 그걸 딱 입에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애기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울고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꼭 치료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좀 나눠서 하자 뭐 이런 나중에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돈도 18만 원이나 들었어요. 나머지 반 더 해야 되면 또 18만 원 들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해가지고 막 이제 요구르트도 안 주고 사탕도 안 주고 초콜릿도 안 주고 막 다 안 주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치료 그 날짜를 예약해가지고 그 다음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또 나는 거야. 너무 그때 끔찍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저 어떡하지? 하다가 그리고 막 그 간호사들이 했던 행동들을 좀 생각해보니까 그 입에다가 넣는 것들 막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손으로 이렇게 뺐다가 또 손으로 그냥 장갑도 안 끼고 막 그렇게 하는 생각도 나고 얘기도 안 하고 얘기 묻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의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산 아줌마들의 모임 있잖아요. 일지맨가? 그렇죠? 그거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거기 좋은 것 같아.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 피모모 치과 어린 치과 찾아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상황을 글로 딱 적어놓은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막 사람들이 거기 막 과잉 진료 과잉 그런 과잉 치료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놓은 거죠. 우리 다 도착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전화를 해서 우리 못 갈 것 같다고 차가 너무 막혀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곡에 있는 저기 어린이집과 신한은행 쪽 후곡에 있는 어린이집과 걸로 딱 갔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됐죠. 또 여기서도 또 어쨌든 힘들 텐데 좀 선생님이 좋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애기는 뭐 벌써 울기부터 하죠. 그때 힘든 게 있었으니까. 근데 딱 보시더니 하는 얘기가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수없다. 이거 진짜 이거 가서 따져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애기 좋은 치과 다니라고 이렇게 가람이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건데 거기 치과가 좋은 것 같아, 저기 후곡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예? 이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도 부모를 위한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잉으로 그렇게 치료를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면서 그렇게 돈을 쓰게끔 만들까요? 의사가 왜 그러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 뭐겠어요? 돈 때문이겠죠. 돈.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의사 없고, 진짜 제대로 된 교사가 없고, 진짜 제대로 된 간호사가 없고,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다 뭐예요? 다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또 그 어떤 안정을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돈! 그놈의 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여러분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무슨 충격적인 얘기냐면 암은 병이 아니래요. 네. 암은 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그런 책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 써. 그래서 암 때문에 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서 그 암 때문에 이 뭐예요? 그 항암 치료 하다가 돈도 쓰고 그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항암 치료하는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2003년도에 그 뭐예요? 우리나라에 암을 한번 퇴치해보자 해가지고 국립암센터가 한 개 생겼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립암센터가 생겼으면 암 환자들이 갈수록 줄어야 되잖아요. 에? 그게 맞지 않아요? 암을 초기 예방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줄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10년 만에 2013년도까지 암센터가 여러분들 200개가 넘게 생겼대요, 한국에. 이해가 가세요? 병원마다 암센터를 다 짓는 거야. 계속 짓는 거야. 왜 그래요? 그 암 치료하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면 5천만 원이 들고요. 거의 치료를 계속, 항암 치료 계속하면 거의 1억 5천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의사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진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도대체 직업을 갖고 또 그 직장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월급을 받고 살아갈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다른 사람이 뭐 힘들든 아프든 죽어가든 할 것 없이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더 살기 힘든 그런 세상밖에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인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죠? 제발 돈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을 옮겨 다니고 돈 때문에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 덜 벌어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라가 여러분 책임져 줄 거야.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살면 되지. 정말 여러분들 있는 인생, 여러분들 있는 재능과 그 능력을 통해서 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물, 돈, 그거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나에게 기쁨을 줄 어떤 한 요소들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도 못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갖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묻는데 너는 모든 걸 버리고 나 따르라 하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거를 못 버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부라는 거,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내가 풍성할 것 같죠? 내가 풍부할 것 같고 아무런 부족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돈은 무한한 결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는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은.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한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우정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들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것들을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돈돈돈하고 있는지 돈에 목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럼 돈은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팔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니까 날 따르라 했습니다. 하늘의 보화, 하늘에 있는 거, 이 세상에서는 절대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가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돈이라는 거죠. 그럼 돈은 또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죠. 네? 그러니까 뭐 애가 아프든 다른 사람이 뭐 어떻든 항암 치료하면서 죽어가든 그게 상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돈이 우리를 얼마나 착각하게 만드는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여러분들 정말 큰 착각인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게다가 제일 돈의 심각한 무서운 점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아예 없어야 되냐? 필요 없,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돈이면 괜찮을 것 같, 돈이 많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돈이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는 그런 착각, 환상.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을 정말 안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럼 죽어버리면 아무 돈이 뭐 쓸모 없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돈과 구원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돈을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요? 너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는 악하게 돈을 버는 인간들이 있지만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돈을 당연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뭐냐? 바로 누군가를 돕는 거, 구제를 하는 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푼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구제를 할 수 있었고 돈 있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구원이 거의 보장된 거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구제를 하는 게 낫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 구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기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도 착각, 이게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착각이 뭐예요? 착한 일 하면,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부자가 못 들어간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뭐래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을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서 놀란 거죠. 여러분들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은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예의를 갖추면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 이 청년은 그동안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착한 불이웃을 돕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 이게 뭐야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사람이면 당연히 구원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완전했던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조차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자도 아니고 맨날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돕는 것도 별로 없는 나 같은 제자들의 그 자기의 모습에서는 당연히 구원이란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인간이 가진 능력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얻어낼 수 없고 소유될 수 없고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돈이 핵심이 아니라 돈이 뭐가 안 중요한 거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착함과 선함과 종교성과 그 열심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있네. 지난번엔 로마서를 봤잖아요. 바울이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무슨 얘기예요? 구스인은 이제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도 없고 표범이 그가 갖고 있는 그 반점 있잖아요.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들이내민다 해도 그것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뭐죠? 혹시 알아요? 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악으로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진 그 인간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당하게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것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착각하냐면 구원 받은 다음에는 할 수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구원 받은 뒤에도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그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원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걸 내밀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구원도 내가 가진 것으로 전혀 받을 수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 노력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거는 다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들,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하고자 하는 거, 내 자격을 갖추거나 뭔가를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한 표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내 행동과 내 섬김과 내가 하는 희생과 이런 거에 너무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구원과 인간이 받는 모든 축복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무엇보다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구절만 읽으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게 조건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이렇게 쭉 문맥 속에서 이해합시다. 알았죠?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내가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나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이에요.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됩니까?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인생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전생을 이렇게 뭐예요? 윤회를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모든 역사, 그리고 구원 이후의 모든 신자의 모든 삶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역사와 축복으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믿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발 이거를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게 가장 큰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죄인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 구원 받았다는 거 정말 확신하십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어요. 뭘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 보세요. 여전히 재물을 필요로 하잖아. 부자가 되고 싶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재물을 갖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하는 그 욕망을 절대로 떨쳐보낼 수가 없는, 뭐 목사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죠. 맨날 이 핸드폰 또 바꾸고 싶어. 아, 이상해 마음이. 세븐이 나오니까 빨리 이거 깼으면 좋겠고 막. 참, 엄청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 도대체 왜 그러지? 원래 그런가 봐 인간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죄인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아무 노력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개예요. 뭐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네, 이렇게 세리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문맥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셋,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하고 똑같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고 이 세리처럼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만이 필요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백인 거예요. 신자는 언제나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만 이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되어줘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될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14절, 18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 결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부분만 읽으면 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 누구예요?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죠? 오후 시간에 여러분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졸아도 되고 좀 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정리합시다.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밖에 나는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시고 의롭다는 선물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그 모든 축복을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거, 영생은 소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구원이고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성경하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해야지. 그거 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야 그거 아니긴 아니지만,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지만, 또 하나님 목적대로 좀 해보자고요. 제발 좀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이 세리처럼 고백해 마땅하고 지옥과 마땅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공짜로 받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건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제발 그거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이 그냥 의롭다함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거죠. 예?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대가를 치러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축복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영광들, 것들을 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그렇죠? 예수, 정말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분에게만 여러분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좀 믿었으면 좋겠어, 믿는다면,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 거야 우리가, 그렇죠? 돈을 내가 한번 잘 관리해보지. 나는 저 나쁜 사람들처럼 돈 갖고 그렇게 장난 안 해. 난 돈 잘 벌면 나는 멋지게 쓸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포함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동시에 우리가 한 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말로 다할 수 없도록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 신앙은요 이 두 가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좀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놀랍게 큰 건지 그거 알아가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삶 가운데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돈을요 돈에 목숨 안 걸고 돈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게 아니니까 그분 때문에 사는 인생이니까 좀 나눠줄 수 있을 거고 좀 나는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